네, 오랜만에 오랜만에 셋이 합체하니까 네. 아주 좋네요. 네. 그러니까 참미공주가 안 계시니까 썰렁했어요.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서 맞아요. 다니시는데 다들 괜찮으세요? 저는 네. 괜찮은데. 아 그러세요? 네. 어 대단하시네. 참미공주가 힘들 것 같아요. 참미공주는 아, 끄떡 없을 것 같은데. 아, 한번 감기 걸린 게 조금 나아서 아. 면역이 생긴 것 같아요. 어 저는 완전히 된통 당해가지고 지금 액티피드 밤마다 액티피드를 먹으니까 사람 더 정신이 없는 거야. 편집 겨우 했는데 들어보니까 뒤에 계속 말이 뚝뚝 잘린 거야 이게. 아, 요 전거 13편 말하는 네. 거죠? 네. 이런 고통스러운 일주일은 이번 처음이었어요. 요즘 제가 보는 TV 드라마가 있는데 네.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고 저도 있는데, 열심히 보고 있어요. 네, 거기서 보면은 약하는 사람 흔히 얘기하는 꽁쟁이들이 거기서 약을 못하니까 감기약을 통째로 먹는다고 그래서 약간 환각? 약에 취해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미모 지금 그 어, 그런 것 같아요. 액티피드. 액티피드가 굉장히 세요. 네. 어저께도 먹었는데 아침에 먹고 또 잤거든요. 제대로 다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또 먹어가지고 그런지 지금도 약간 감기 오늘 조심하세요. 방송 약물 투여 방송이에요.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저는 정선에 갔었어요. 네. 정선 공연장이 하나 있어서 네. 숙박하는 곳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화장실문을 들어갔는데 이제 거울 밑에 세월호 리본이 있는 거예요. 반가워 반가워. 노란색으로 그것도 한옥 체험 스테이지였거든요. 아 이거를 손님이 붙였을까 아니면 주인이 붙였을까 이러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 그걸 또 붙였는데 주인이 이제 안 뛰었을까 라는 얘기잖아요. 네, 아주 정선 무척 추웠지만 굉장히 따뜻하게 있고. 꿀통 IT님이 네. 시를 또 올려주셨거든요. 네. ITC, ITC, ITC. 읽을게요. 네. 제목,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지은이 꿀통 IT. 2번 정류장은 땡땡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아이씨, 못 들었네. 여기가 어디지? 2번 정류장은 땡땡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아, 나 또 안 들리네. 여기가 어디야? 이런 된장. 문 열리는 방향이 그리 중요한가? 어느 역인지를 좀 여러 번 얘기해 줄 순 없는 걸까? 나만 안 들리나? 휴. 폭주하는 기관차가 무섭다. 매정하게 닫힌 문이 서럽다. 난 내려야 할 타이밍을 놓쳤다. 힘들게 구겨져 탄 전철에서 내리는 게 이리 가혹할 줄이야. 내릴 역을 지나고 올 한 해도 지나고 내 기회도 지났다. 춥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꿀통 IT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해를 보내면서 굉장히 쓸쓸하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거 맞죠? 아, 예. 근데 이렇게 12월 달에 왜 이렇게 길죠, 나는? 아직도 12월이야? 아직도 12월이야? 언제까지 12월인 거야, 도대체? 막 이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꾹꾹 잘 보내려고 마지막을. 아, 그런 건가? 예. 이제 6호선 기다리는데 갑자기 화재 경보 막 울리는데 학생들이 먼저 그러는 거야. 어, 오작동이다. 그리고 이게 오작동일 거라고 이렇게 태연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어떻게 해야 돼? 다들 벨만 쳐다보고 있어. 뛸 생각은 안 하고 기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지. 한참 있다가 오작동이라고. 뭐야? 참 일찍도 얘기해 주시네. 그럼 보면서 아 진짜 이러다가 당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때 빨리 어딘가에 가거나 나오거나 지상으로 그러니까. 올라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저도 가끔 공연장에서 가끔 울릴 때가 있거든요. 정말로 그냥 다들 가만히 앉아있어. 오작동일 거라 생각하고 있는 거지. 참 안 움직이는 그쵸.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되게 안전한 곳에 살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깔려있는 게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보면 그 세월호 생각하니까 갑자기 더 이 친구들도 정말 애들 막 마지막까지 야 살 건데 왜 그렇지. 그래? 막 이런 거 그랬었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되게 믿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왜 그렇게 우리는 가만히 있을까요? 항상. 너무 믿고 있는 거죠. 너무 무뎌져 있는 것 같아. 위험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여행 남미 쪽에 가면 애들이 그러는 거야. 아 너네 꼬레야야? 맨날 총 갖고 싸우고 위조지폐 만들고 그러는 나라잖아. 맞지? 아 우리가 언제? 아니면 정말 그런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걸까?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오히려 남미 너네가 더 심하거든? 막 그런데 오히려 우리한테 대뜸 막 아 꼬레야야 총질하고 맨날 총? 우리 총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위조지폐 만들고 위조지폐?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막 이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는 건가. MBC 사장님이 바뀌었죠. 최승호. 네. 최승호. 바뀌고 나서 첫 이사회를 하고 나서 네. 그 이사진들하고 임원들하고 같이 네. 새로 안산에 합동 분향소에 네. 무릎 꿇고 사죄했다고 네. 분향소에 들어간 거 봤거든요. 헌화하고 나서 절을 하더라고요. MBC는 이렇게 잘 돼서 그러게. 근데 YTN은 아직 그렇고 KBS도 그렇고 CBS도 시끄러운 것 같더라고요. 기득권이 끝까지 안 놓으려고 할 거예요. 아마 MBC를 보면서 MBC 3억 원씩 배상 청구했죠. 고영주랑 막 이런 사람들이 아 진짜 어이없다. 공연 얘기 참미공주? 네네. 조카랑 스타워즈 시리즈 8편? 이죠. 아~ 요즘 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예, 다스베이더? 예. 보고 왔어요. 재밌더라고요. 네. 근데 어제 케이블에서 시리즈 1부터 6까지 쭉 해줬거든요. 아, 1부터 아, 6까지요? 예, 그럼 예. 몇 시간을? 15시간. 4편까지만 보고 잤는데 저의 어린 추억이 조카하고 또 같이 그 똑같은 그 장르를 가지고 같이 공유하는 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과거 거 챙겨보고 또 이야기 계속 진행이 되니까 굉장히 재밌었어요. 또 조카랑 같이. 가서 보고 오늘 또 8편을 8편 보고 마른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세계관, 아, 우주관, 네. 철학 철학적인 부분 또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부분 그 여러 가지 캐릭터들 우리가 상상하는 외계인 모습도 볼 수 있고 물론 다 애니메이션 이런 걸로 작업을 했겠지만 너무너무 다양한 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뭐 자기는 에로불만 좋아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네. 많은 사람들을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스타워즈도 되게 그 덕후들이 많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꾸준히 계속 시리즈별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그 우주 과학 이런 거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소개할 거는 책이에요. 유병재. 유병재. 유병재의 농담지 블랙 코미디라는 책을 며칠 전에 샀어요. 아. 1988년생이더라고요. 아, 네. 지금 저는 40대고 30대하고는 조금 통하는 어떤 게 있는데 요즘에 20대들은 정말 잘 모르겠고 네, 또 뭐 소통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꼰대 아닌 꼰대처럼 그들한테 자꾸 충고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뭐 자꾸 이러려고 하는 그런 저의 습성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며 또 그들은 뭐 이런 것들을 초점들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샀어요. 그래서 몇 군데 소개를 해드리자면 불쾌 매크로 듣는 순간 기분 나쁜 말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저도 후배들한테 이런 말 자주야 기분 나빠하지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듣는 순간 기분 나쁘다고 진짜 기분 나쁘네요. 네. 그다음에 악성 코드 제목이 악성 코드인데 몇몇 꼰대들은 마치 악성 코드 같다. 설치할 의사가 없음을 수십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충고를 일삼는. 그러네요. 딱 누가 떠오르는데. 아 그래요? 지금? 그리고 생각을 좀 해봐. 생각을 좀 해봐라고 말하지 마.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알아? 왜 몰라? 생각을 좀 해봐. 갑질. 나는 굽실되지 않는 사람을 불친절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갑질은 내가 하는 것이었다. 이런 글도 있네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광화문을 지나던 택시기사님 말씀대로 이제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부끄럽지 않게. 그렇지. 부끄럽지 않게. 훌륭하네요. 뜻밖이네요. 참미공주가 유병재 책을 사다니. 안 어울려. 지난주 여기 녹음 끝나고 러빙 빈센트 네. 봤죠. 재밌더라고요. 네. 어떠셨어요? 신선하다고 할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랬는데 마음이 왜 아파요? 네. 혼자 고군분투한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아쉽죠. 고후가 네. 나중에 죽고 나서야 이제야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렇죠. 찾아주고 그림 봐주고 하는 게 죽어야지만 네. 이래야 되나 러빙 빈센트 보면서 김광석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 고후의 죽음을 가지고 자살이냐 타살이냐를 캐묻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못 찾아냈지만 나도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음악을 계속 해야 되나 그래도 내가 재밌고 할 줄 아는 게 이거뿐이 없으니까 나는 계속 하리다 이런 생각을 했죠. 신랑이 오늘도 녹음해? 그래서 오늘 녹음하죠? 그랬더니 돈은 얼마를 받는데 맨날 토요일마다 이렇게 가정을 버리고 녹음을 하냐고 그래서 돈 받는 건 없지만 어떤 그건 뭐 사회 정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부 하면서 아 그딴 거 아니고 내가 그런 말 하려면 방송인한테 듣고 얘기해 딱 그랬는데 방송 들으면 괴로워하시죠. 헌법 찬미 시간입니다. 헌법은 130조로 되어 있고요. 130조가 1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은 제5장 법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5장 법원. 제106조 1항.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2항.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 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2항.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3항. 재판의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0조 1항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2항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3항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4항 비상계엄하에 군사재판은 군인, 국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쟁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독 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아, 참 어려워서 단어들이. 네. 대법원장, 대법관, 법관 잘 뽑아야 되네요. 우리가 뽑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뽑으면 안 되나? 우리가 뽑게 해주세요. 우병우가 두 번의 영장 기각에 이어서 세 번째 구속이 된 거죠. 네. 최순실 25년 구형 받았어요. 네.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좀 심하다고 생각하세요? 적당하라고 저도 구형이잖아 구형. 네, 판결이 내려진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1월 중순쯤에 내려진다 그러는데 구형이 25년형이면 분명히 줄어들 게 분명한데. 그렇죠. 줄어들죠. 한 18년 정도 되려나? 저러다가 2심 3심 가면은 난 무기. 무기. 그래 무기. 무기. 최순실 무기. 박근혜 무기, 무기, 이명박 무기 이렇게 딱 나와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음부터 그런 대통령 자리에 올라서서 그렇게 사적인데 힘을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되게 그렇죠. 이후에도 네. 계속 안 그러면은 지금이야 걱정 안 하고 그쪽으로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쵸. 단심이 뭐죠? 단심. 단심은 1심, 2심, 재심을 하지 한 번으로 비상계엄 말해서 그래서 한 번으로 모든 재판을 판결을 낸다. 전두환이 네. 빨리 잡혀갔으면 좋겠네. 단심으로. 아직 아, 이명박도 진짜. 안 잡혀갔는데. 둘, 셋, 넷, 다섯. 먼동이 떠오는 이른 아침에 길게 뻗은 고곡동을 누비던 잊을 수 없는 삼자의 이 땅이 190억 되어버렸네. 다스와 맞닿은 이 땅이 BBK 랄랄라 랄랄라 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연도카드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도카드 11번 저스티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선 카드를 볼게요. 맨 위에 로마 숫자로 11이 써 있고 맨 아래에 영어로 저스티스라고 써 있어요. 그림을 보면 정의 여신이 두 기둥 사이에 붉은 옷을 입고 앉아 있어요. 이 여신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 여신인 디케라고도 합니다. 오른손에 칼을 높이 세워들고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어요. 칼은 적극적이고 엄정한 권위와 정의를 상징합니다. 저울은 어떤 상황에도 균형을 유지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걸 의미하죠. 카드의 이미지가 상상이 되셨나요? 저스티스 카드는 저울로 모자라는 것을 채우고 칼로 넘치는 것을 과감히 잘라버리라고 말합니다. 깨끗이 치워버리는 거죠. 내게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제거하고 나면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미련을 두지 말라고 말해요. 그래서 연도카드 11번 저스티스의 해의 키워드는 decision입니다. 결정이죠. 11번의 해는 결단의 해예요. 빠른 결정이 중요하죠. 선택하지 않은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고 해요. 보통 저울하면 밸런스, 균형과 조화를 뜻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균형과 조화라는 건 두 가지를 다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취하면 하나는 버리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을 취하고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11번 저스티스 해에 내게 불필요한 것을 제거해서 정리정돈을 해야만 그 다음 12번 더 행맨의 해에 홀가분하게 거꾸로 매달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지나온 3년을 볼게요. 8번 스트렝스 해에는 온몸으로 몸빵을 해야 하는 해예요. 그리고 9번 더 허미스 해에는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찾는 해이고요. 10번 필 오브 포춘의 해에는 변화를 수용하는 해이면서 터닝 포인트의 해를 지났어요. 지나면서 내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게 무엇인지 알게 되죠. 그러면서 11번의 해에 내게 필요한 것은 취하고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과감히 칼로 쳐내서 끊어버리는 겁니다. 내년에 2018년도에 연도 카드가 11번이거든요. 전체적으로 2018년이 연도 카드가 저스티스 해이니까 아마 모든 적폐를 칼로 과감히 쳐버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예, 예, 아 예, 그랬으면 그렇죠. 좋겠네요. 엠빈 들어가는 게 확실하네요. 예. 자, 그래서 11번의 해 불필요한 것을 빨리 과감히 정리했어요. 한번 털은 거예요. 연도카드 12번 더 행맨에서는 뒤집혀서 매달립니다. 이때 나의 시선이 뒤집히면서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이 생기죠. 시각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내 주위에 오는 사람들도 달라져요. 그렇게 13번 데스해를 맞아요. 내 주위에 오는 사람들이 바뀐다는 건 나의 환경이나 나의 세상이 바뀌는 거죠. 나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면서 과거의 내 모습하고 나는 달라요. 자, 13번 데스해를 털린 채로 견뎌내면 바닥을 쳤기 때문에 14번 템퍼런스 해에 나의 욕망을 채우면서 올라오는 시기예요. 비워있으니까 채워지면서 불어나는 거죠. 나의 욕망이 어느 정도 채워졌기 때문에 15번 데빌의 해에는 남들이 나를 보기에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남들이 저에게 여러 가지 제안을 하겠죠. 그래서 내게서 뜯어먹을 게 생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번에 털리고 14번에 채워요. 그러면 이제 사람 심리가 더 채워지고 싶어 해요. 아니면 이제 한 번 털렸기 때문에 더 채우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같이 채워져 있는 걸 지키고 싶어 하죠.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5번의 해에는 그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내게 들어오는 여러 제안들 중에 공통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15번을 지나고 16번 더 타워 해에는 13번에서 변화된 내 모습이 온전하게 완성된 내 모습이 아니고 타워도 온전한 내 집이 아니고 전쟁터의 쉘터이기 때문에 타워가 무너지기 전에 내 스스로 뛰쳐나와야 하는 거예요. 계속 버티다 보면 타워는 전쟁터에 잠깐 머무는 대피소이기 때문에 무너질 거예요. 그렇게 16번 타워를 뛰쳐나왔어요. 뛰쳐나왔는데 아직 밖은 전쟁 중이고요. 게다가 밤입니다. 그래서 17번 호프해에는 희망 하나 가지고 피난을 갑니다. 피난길은 목적지가 정해진 게 아니라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18번 더 문의해를 맞이하죠. 아직도 밤이고요. 피난길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달빛을 의지하며 묵묵히 가던 길을 계속 가야 해요. 해가 뜨면 나를 위협하던 것들이 다 개소리고 허상일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계속 갑니다. 그러고 나면 19번 더 써니해 드디어 해가 떠요. 해가 떴으니 이제 일하러 갑니다. 열심히.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열심히 해요. 대가 없이. 그러면 20번 해, 저지먼트 해에 여태까지 내가 해왔던, 지나왔던 것들에 대한 평가를 받는 시간이 오게 돼요. 이때 받은 나의 성적표로 나를 재정비합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정리정돈이 필요한 거죠. 그러고 나면 21번 더 월드 해에 비로소 나의 모습, 나의 집이 생겨요. 좋던 싫던, 크던 작던 내게 맞는 집이 생깁니다. 인정해야 하고요. 열심히 열심히 한 해를 살아왔는데 이제 겨우 베이스캠프에 도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인 거죠. 산을 올라다 보면,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 도달하기 전에 중간에 베이스캠프에 도착하면 그곳에서 잠시 숨 돌리고 정상까지 올라가기 위해 다시 추스려요. 그러면 아까 21번 더 월드해에 비로소 베이스캠프에 도착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22번 0번 더 풀 바보해에 다시 여행길에 나섭니다. 여태까지 지나오면서 축적해왔던 것들의 액기스를 모아서 작은 보침에 담아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거예요. 그러고 싶네요, 저는.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온. 가세요. 11번부터 21번까지 연도카드를 한번 돌아봤어요. 사는 게 참 숨가빠요. 그러네요. 연도카드를 1번부터 22번까지로 봤을 때 11번 저스티스에는 한번 정리하고 20번 저지먼트에 정리를 한번 또 해요. 그러니까 1번부터 11번까지 인생의 전반부로 보시고요. 12번이나 13번부터는 인생의 후반부로 보거든요. 그래서 살면서 연도카드가 1번부터 22번까지 다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 넘버라고 자신의 생일을 더한 수에 따라서 앞번호가 주로 나온 사람 있고 뒷번호가 주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뒷번호 후반부를 저희가 쭉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봤고요. 같은 연도마다 이제 각각의 소울 넘버가 어떻게 받아는지는 민감도는 달라요. 하지만 연도 카드로 인생의 그래프를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풍주쌤의 수비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는 게 숨가쁘네요, 진짜. 듣고 있는데 그냥. 그 얘기 지금 계속 그 스타워즈에도 그 밸런스 얘기, 선과 악의 밸런스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네. 한쪽만 있어서도 안 되고 이쪽만 있어서도 안 되고 늘 공존해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오면서 커다란 집회가 있는 것 같다고 네.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문재인 케어 반대를 위해서 의료인들이 모여가지고 반대 집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문재인 케어 반대 투쟁위원장이 최대집 씨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에는 경찰의 물대포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아, 맞아요. 예, 그리고 또 박영수 특검 반대 집회하던 박사모 단체 거기에 자유청년단 대표이기도 하네요. 예. 근데 문재인 케어가 뭐예요? 문재인 케어가 의료보험에 대한 얘기를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의료보험, 건강보험으로 모든 걸 케어할 수 있는 거죠. 사비를 들여서 보험을 안 들어도 되는. 지금 선택진료 폐지한다고 내년부터 4인 이상의 다인실이 부족했을 때 2인실로 입원을 하면은 입원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거고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통해서 하루 의료비는 4분의 1 수준이 2만 원으로 경감하겠다는 얘기고요. 전체 의료비의 16.5%에 이르는 MRI하고 초음파 검사, 뭐 유전자 검사, 이런 로봇 수술 같은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하겠다고 하고 있네요. 의사들 같은 경우는 MRI는 이제 원가의 122%를 받고 있대요. 비급여로. 유전자 검사 같은 경우는 159%를 받고 있대요. 이런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하면은 의사들은 아무래도 수입이 주니까 그것도 때문에 반대가 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강보험 보장률 7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고요. 치매국가 책임제로 해가지고 이제 치매 검사인데 100만 원이래요. 처음 알았어요 저는. 100만 원에 이르는 치매 검사도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노인들의 틀니나 임플란트의 본인 부담이 지금은 50%인데 30%로 이제 떨어뜨리겠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15세 이하의 소아청소년 입원 진료비가 본인 부담이 10에서 20%였는데 5% 정도로 떨어뜨린다고 하고요. 2019년도부터 권역별로 어린이 재활병원도 확충하겠다고 하고 병원이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고 의료계와 환자 모두 만족할 수 있게끔 보장성을 높인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의사들은 반대를 많이 하죠. 근데 의사가 아니고 환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의사 의료진들이 반대 집회를 하는 거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이나 호응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인 그쵸. 거기도 하죠. 의사협회 이름으로 배포한 소식지의 만화를 그린 작가가 윤서인이라는 만화 작가인데 이 사람 세월호 비하하고 정말 그리고 이제 위안부 적당들이구나 그 다 같이 위안부 피해자 그 소녀상도 그 비하했던 사람이죠. 네. 그래서 아마 더 공감을 못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하긴 해요. 문재인 케어 그 반대 집회에도 돈이 많이 들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저작권 문제도 패치인분들의 저작권 문제로 지금 한창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대표가 책을 인용하면서 다른 책을 그대로 복사하다시피 썼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그린 것처럼 그렇게 블로그에 올리고 책을 내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거에 대한 피해 입은 것들을 계속 한 건 두 건씩 올리다가 보니까 저작권에 대한 얘기를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책에도 꼬리를 문 단식이죠. 네. 11번 챕터에 나왔던 꼬리를 문 단식에 정의모가 그 별표 쳐가지고 별표를 쳤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윤민석 씨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우리 그때 책이 나왔을 때 별표가 안 쳐져 있었죠. 그래서 정미모가 그거 하나하나 다 책마다 별표를 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것도 양해 구했어요 그분한테. 그러니까는, 책이 나오고 보니까 이게 표시가 안 돼 있다. 미안한데 내가 별표를 쳐도 되겠냐 아니면 스티커를 붙일까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그럼 스티커를 어떻게 구입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별표를 칠게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그냥 다 추긴 쳤죠. 힘드신데 안 하셔도 돼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 방송에도 노래가 나오는데 노래를 못 틀잖아요. 좀 이렇게 인식들이 좀 바뀌어서 남의 나무의 것을 갖고 와서 쓸 경우에는 좀 이렇게 따옴표라든지 어떤 표시들을 해서 자기 생각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라는 걸 좀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편치 않죠. 너무 그냥 뭐랄까 짜집기식으로 이렇게 그 연희동 한쌤께서 여기 딱 글을 올려줬는데 조잡한 짜집기라고 딱 해서 내가 속으로 뜨끔하면서 수비학 지금 얘기해드리고 있는 것도 제가 아직 공부하는 중이라 그 제가 배웠던 메모나 이제 선생님 책이나 이렇게 그 강의 같은 거를 들었던 거를 전부 다시 듣고 거기서 이제 제가 가장 쉽고 최대한으로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설명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그 선생님의 얘기가 아무래도 많이 들어있으니까 조잡한 짜집기에서 제가 한번 뜨끔했어요. 한쌤으로부터 나온 풍주쌤의 수비학이라고 쓸까요? 뭐 아시니까. 한쌤 깔깔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한쌤도 그러시더라고요. 그 벙커에서 강의하셨던 동영상들이 이렇게 그 동영상을 보고 자기가 한 얘기를 틀린 부분까지 그대로 갖다가 쓴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적재산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인식들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연계에서는 음악 쓰고 뭐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런 것이 많이 알려지고 조심하고 좀 저작권이 풀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100년인가 몇 년 지나면 음악도 그래서 그런 걸 주로 하거나 아니면 하게 될 경우에 꼭 물어보거나 좀 그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아직 정착되진 않았지만 확산되어 가고 있어요. 정신 차려. 이거 정신 차려. 계속 약이 내 몸을 파고들고 있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방문 중에 있는데 시진핑이 이런 말을 했대요. 사드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면서 한국이 잘 처리해 줄 거라고 믿는다고. 리커창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대. 그다음에 경제 보복은 이제 공식적으로 철회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잘 됐습니다. 아유. 똥은 진짜 박근혜가 그러니까 너무 무책임하게 일을 해가지고 일도 아니지 그냥 너무 무책임하게 놀러 간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걱정하시더라고요. 너무 홀대 받고 있다고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아유, 아니야. 근데 걱정한다. 아닌 거죠. 아니니까 더 홀대하는 것처럼 계속 보이려고. 그렇죠. 아, 나 막 진짜 화가 나더라고. 나는 아,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이상 어떻게? 그 홀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언론의 환추스바오 거기 언론에서 일부 한국 언론들의 보도 행태는 자신을 모르는 오만함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문 대통령 방중에 대한 한국 보수 세력의 불만 표출로 보인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중국은 이런 유치함을 배려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네요. 그리고 중국에서 기사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그런 사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미나 이런 거에 대한 것까지 기사가 막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너무 조용하죠. 네. 그런 기사가 안 나오더라도 뭐 홀대 이 정도까지는 안 나와야 될까? 그냥 가만히나 있지 그냥. 외교 혼밥? 그래서 혼밥 혼자 그거 보니까 꽈배가 먹고 싶은 혼밥이 아니었고 서민 식당에 들린 거는 이제 시진핑하고 정상회담 전에 그 예정 전에 시진핑이 2013년도 12월에 자기 서민 행보를 보이기 위해서 베이징의 만두 가게를 방문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계산 다 하고서는 간 거였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그 4년 전에 그 마음을 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도 있다고 하고요. 중국에서는 그 결제를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그냥 그렇다면서요. QR코드로 해가지고 바로 그냥 자리에서 한다. 노점에서도 그걸로 결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발달이 돼 있대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식당에 가서도 밥을 먹고 식사를 끝나고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 본인께 안 돼서 그 옆에 다른 사람 걸로 이제 결제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당신의 문화 이런 식이냐고 약간 띄워주는 것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4차 혁명, 4차 혁명 하잖아요. 네. 그거에 의해서 우리나라한테는 안 알려져서 그렇지 중국 쪽은 나라에서 지원을 엄청 해가지고 그전 쪽으로 되게 발달돼 있다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결제 시스템도 명동역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 결제 시스템보다는 중국에서 들어온 결제 시스템 이런 게 막 광고하거든요. 이렇게 쭉. 결혼을 중국 남자하고 해가지고 오. 중국에서 사는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가 와가지고 자기하고 카톡을 하려면은 자기 걸 찾아야 되는데 QR코드를 찍어요. 그래서 뭔 QR코드를 찍어? 카톡을? 그랬지.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그 중국에서는 다 QR코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자기에 대한 그 고유를 그, QR코드로 뭐가, 되어 뭐가 있나 보구나. 카톡에 있던지 뭐 이렇게 그걸로 다 신용카드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 중국 중국 사람을 오랑캐라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있긴 있죠. 네. 그런 건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 그 대한민국 사람들 진짜 웃긴 것 같아요. 오만방자함 어디서 나온 거야. 그게 계속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니들이 뭐 니들이 키켜봐야 우리 한테 쳐들어왔던 놈들이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가? 하지만 점점 변하고 있긴 한데 중국의 그 파워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진짜 중국 홀대하고 언제까지 미국만 쳐다보고 있을 거야. 근데 홍준표 이번에 일본 가가지고 나도 그거 진짜 짜증났어. 그런 거 보면서 옛날에 정말 그 문재인 정부 들어가서 외교를 전부 특사들을 보냈잖아요. 문희상인가? 그분이 이제 일본 특사로 갔는데 의자를 앉았는데 문 특사 의자보다 아베 의자가 조금 더 높았었던 거야. MBN 뉴스에 문 특사가 아베보다 의자가 낮다. 근데 이번에 홍준표가 똑같은 의자에 앉은 거야. 진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사를 쓰나 한번 보자고. 근데 아무 소리 없죠. 그런 거에 대해서. 조중동은 좀 빨리 어떻게 조중동 뿐이 아니라 오사카하고 샌프란시스코가 자매도시 결혼을 끊었다고 하잖아요. 한 60년을 자매도시로 맺어와서 오랫동안 하고 있었었는데 샌프란시스코가 유안부 기린비의 네. 시소유를 최종 승인을 해서 그거를 일본에서 반발을 하고 오사카 측에서 성명서를 통해서 더 이상 샌프란시스코한 자매도시를 하지 않겠다. 근데 그런 것 그런 행보들이 되게 네. 한국당하고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일본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포항 지진 때문에 피해 입은 대학생들은 국가장학금 1년치 보조해 준대요. 정말요? 올해 2학기 등록금하고 내년 1학기 등록금 국가에서 부담해 준다고 하네요. 올해 2학기 등록금? 응, 그렇게 나왔는데? 냈는데. 냈는 걸 다시 돌려준다. 환불해 준다는 건가? 아니, 그렇게 나와요. 그대로 봤어. 성균관 총동창회에서 2018년도 자랑스러운 성균인상 수상자로 황교안이 선정이 됐대요. 정말 성균관대 다니는 친구들이 자랑스러워할까요? 정말 막말로 쪽팔려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차세대 대통령을 힘을 실어줘야 되는 밑작업들이 이제 생기겠죠? 다음 대통령 지금부터 해놔야 5년을 해서 지금 딱히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황교안을 띄우려고 그러니까 뭔 작업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움직임인지 잘 모르겠지만 만화에서 적어도 봤어요. 세월호 사회적 참사 특별법 통과해가지고 네. 박주민 국회의원 세월호 다시 조사하려고 조사 대상 공무원들 데려가려고 봤더니 다 해외로 파견됐죠. 얼마나 숨길 게 많았으면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봐요. 맞아.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국민재산 되찾기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 최순실 박근혜 때 촛불의 힘으로 환수 MB 전두환 최태민까지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국민재산 되찾기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 보면 네. 지금 10억이 넘었대요. 아 그래요? 아~ 네. 목요일 6시쯤에 85억 원이 모였대요. 진짜 돈 낸 사람이 직접. 아~ 네. 완전 대단하다. 웃기죠. 네. 근데 이제 뉴스 공장에서 들은 얘기인데 85억 원이 실제로 통장에 네. 들어와 있는 거잖아. 근데 6명인가가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는 정작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후원도 좀 해달라고 웃겨. 아까 10,000원 후원했어. 잘했어요. 그리고 내 친구한테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걔는 촛불 집회 나가는 것도 무섭다. 그리고 뭐 어떤 것도 무섭다. 그래서 어떤 펀딩에도 참여하지 않던 친구였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헤어졌어. 나는 그냥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면서 지하철에서 그랬는데 나 딱 전철 타니까 메시지가 와있어. 벌써 이체했음. 15만원 이체했다고. 사회가 많이 바뀌긴 바뀌었구나. 옛날 같았으면 얜 꿈쩍도 안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일단 언론도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난번에 안산 장례식하고 서울에서 장례식 했었죠. 두 군데 다 갔었었거든요. 진짜? 네, 같은 날. 첫날 그 안산 갔을 때는 정치인하고 겹쳐가지고 그냥 사진 기자들이 엄청 많아요. 아, 진짜 왜 이렇게 사진 찍고 싶어 하는 거야. 모르겠어. 하여튼 그때 정치인이 왔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그냥 있고 그 저녁에 이제 서울 갔었을 때는 아산병원. 예, 아산병원 좀 늦게 갔어요. 제가 한 10시까지였는데 한 9시 반인가 9시에 갔었는데 가서 이제 인사하고 이제 또 이제 상주분 계셔서 인사하고 이제 가려고 했더니 거기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만 어떤 어르신인 여자 어르신이 나와서 밥 먹고 가라고 안에서 밥 먹고 갔다고 그래서 배불러서 그냥 가겠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가서 조금이라도 뭐 하라고 나 내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끌 같이 이제 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 감동받아서 아 네 그러고 가서 또 배부르지만 열심히 또 음식 먹고 가재울 라디오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 아니 아직 14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요!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2의 그냥 국민은 나 자꾸 헷갈려 다시 아버지